지으며 이슬처럼 초롱한 눈동자에 여인 매화 나풀붙는 긴 머릿결 내 볼을 간지럽힐 때 사랑을 간직한 채 그때 앞에 꽃이 되고 싶어라 꺼지지 않는 사랑의 불씨 그대 가슴에 심어놓고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에 목을 죽이며 살아가리 꽃이 되고 싶어라 꺼지지 않는 사랑의 불씨 그대 가슴에 심어놓고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에 목을 죽이며 살아가